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건. 저는 이순서. 이하나! 자, 이번에 읽을 책은 구녀석 맛있겠다 시리즈 여섯 번째 책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입니다. 근데 자, 읽겠... 네. 이거 눈이에요? 네, 눈이 내리고 있어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다양한 공룡들이 세상 곳곳에 살고 있었어요. 북쪽에 사는 공룡과 남쪽에 사는 공룡은 달랐습니다. 색깔도 모습도 언어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 골짜기 눈이 내리고 매서운 바람이 불자 잠을 자던 티라노사우루스가 몸을 바르르 떨며 일어났습니다. 어휴, 며칠째 굶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구나. 다른 공룡들은 하나 둘씩 먹을 것을 찾아 골짜기를 떠났습니다. 바위 위에 웅크린 채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타페아라가 말했습니다. 타페아라는 익룡, 그치? 타페아라가 말했습니다. 티라노님, 토산이 넘어 초록색 숲에는 맛있는 게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그게 진짜냐? 그렇다면 그곳으로 나를 좀 안내하거라. 네네. 어서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날아가는 타페아라의 뒤를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초록숲을 향해 새하얀 눈밭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매일 걸었습니다. 아직 멀었냐? 언제까지 걷게 할 셈이야? 이제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산과 골짜기를 넘고 또 넘었습니다. 티라노님, 거의 다 왔습니다. 힘내세요. 더 이상은 무리다. 구궁. 티라노사우루스는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정말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타페아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아, 티라노님을 태우고 초록숲까지 날아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타페아라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들렸으니 너 혼자 가거라. 티라노사우루스가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타페아라가 소리쳤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죽은 건가? 타페아라의 눈이 매섭게 번뜩이더니 티라노사우루스를 덥석 물었습니다. 타페아라! 나한테 아이고 연우야 아이고 타페아라!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티라노사우루스가 힘겹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뭐야? 아직 죽은 거 아니야? 초록숲 따윈. 초록숲 따윈 없어. 맛있는 건 티라노. 바로 너라고! 뭐야? 타페아라 이 녀석! 그동안 나에게 했던 다정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구나. 도저히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티라노사우루스는 젖먹던 힘을 다해 일어나 자신의 꼬리를 힘껏 휘둘렀습니다. 철썩! 타페아라는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뱅그르르. 아, 불쌍한 내 인생. 뿅. 지저가 금방 한 말은 책에 없는 말입니다. 뱅그르르 바위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저 멀리 초록숲이 보였습니다. 초록숲이다! 티라노사우루스는 휘청거리는 다리로 초록숲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초록숲의 우거진 나무 밑에서 호말로케팔레 세 마리가 빨간 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먹을 거다. 우적우적 다 먹어주마. 티라노사우루스가 군침을 흘리며 말했지만 그 세 마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적우적이란 말을 따라하며 반가운 얼굴로 생글생글 웃을 뿐이었죠. 우적우적이래. 우적우적 우적우적 우히히 히히 이 고녀석들 맛있겠다. 이리 오리 없어이 죽기 지리죠. 티라노사우루스는 세 마리를 번쩍 들어올려 입속에 넣었습니다. 호말로케팔레들에게 우적우적이란 말은 친구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적우적! 친구! 진서가 말을 하면 제가 그 괄호 속에 이 호말로케팔레들이 그래, 말을 번역해서 해줄게요. 우적우적! 친구! 우적우적! 친구! 우적우적! 쿵닥쿵닥쿵! 친구! 반가워! 라는 뜻이에요. 세 마리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입속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괴로워! 티라노사우루스는 자신의 목구멍에서도 폴짝폴짝 뛰는 세 마리를 도저히 꿀꺽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티라노 살려! 세 마리가 뛸 때마다 목이 아프고 배도 몹시 고팠던 티라노사우루스는 눈앞이 하얘져 쿵 쓰러지고 말했죠. 친구! 슈퍼 뽕타콩? 왜 그래요? 뿌야뿌야 고양콩? 괜찮아요? 간다 비리치 가줘요? 어디 아파요? 입속에서 나온 세 마리가 걱정하며 물었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제부터 이제 제가 괄호를 읽고 아빠가 너무 다른 어려워? 말을 읽겠습니다. 뭐라도 좋으니까 뭐 먹을 것 좀 나오. 정신을 차린 티라노사우루스가 세 마리에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 띠까쭈쭈 호야오? 무슨 말이지? 코치퐁퐁 키야쿠. 나도 잘 모르겠어. 띠룸슈룸 쿠쿠토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때 마침 티라노사우루스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세 마리는 잠시 속삭이더니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얘네들은 얘네들 말이 따로 있어. 잠시 후 세 마리는 물고기 초계의 빨간 열매를 가슴에 한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무적무적 맛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물고기와 조개를 눈깜짝할 사이에 해치웠습니다. 물고기와 조개를 가져온 두 마리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맛있다 라는 말을 흉내내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빨간 열매를 가져온 호말로케팔레는 슬퍼졌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빨간 열매는 먹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눈치챈 티라노사우루스가 빨간 열매를 입속에 쏙 넣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없어. 아니, 맛있다. 맛있어. 맛있구나. 맛있다. 맛있어. 맛있구나. 세 마리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말을 따라하며 기뻐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기쁨을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하고 있구나. 말은 서로 통하지 않았지만 세 마리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후로 세 마리는 티라노사우루스를 우적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도 물고기를 가져온 녀석을 맛있다? 조개를 가져온 녀석을 맛있어? 빨간 열매를 가져온 녀석을 맛있구나 라고 불렀습니다. 뭐야 이 꼬맹이 세 명을 맛있다, 맛있어, 맛있구나 라고 불렀대. 근데 어떻게 구별하지? 똑같이 생겼지? 조금씩 다르겠지. 세 마리는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매일매일 물고기와 조개에 빨간 열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티라노사우루스는 점점 건강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맛있다와 맛있어가 물고기와 조개 중에 누구의 것을 티라노사우루스가 먼저 먹을 것인가를 놓고 다퉜습니다. 캬! 티라노사우루스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맛있다와 맛있어는 무슨 뜻인지는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모습에 티라노사우루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사이좋게 지내! 그러자 세 마리는 생글생글 웃으며 짝짝짝 손뼉을 쳤습니다. 알아들었나봐. 그치? 밤이 되자 세 마리는 티라노사우루스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밤 눈을 뜬 티라노사우루스는 세 마리를 보며 자기도 모르게 맛있겠다 하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우적우적 맛있구나가 잠꼬대를 하며 티라노사우루스의 품으로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맛있구나는 오돌오돌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꿈이라도 꾸는 거니 내가 곁에서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티라노사우루스는 마시꾸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콕콕 쑤시듯 아파오는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티라노사우루스는 세 마리에게 말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세 마리와 좀 더 친해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시다에게 자기를 따라하라고 한 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마시다입니다. 눈저 마시다입니다. 눈저가 아니고 저는이라고. 티라노사우루스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다음은 맛있어 차례였습니다. 자, 맛있어 따라해봐. 조개는 맛있어. 맛있어 지우개? 그게 아니야. 티라노사우루스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다음은 맛있구나.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다 지내온구? 아니야.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사이다 좋겠지? 맛있어 사이다. 세 마리가 배운 말은 그냥 맛있다, 맛있어, 맛있구나, 아니면 우적우적, 아니면 사이좋게 지내자, 이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벽이 뚜껑 떨어졌어. 근데 이건 그냥 떨어지는 건데. 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말이 통한 티라노사우루스가 죽은 거. 별이 하나 떨어진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세 마리의 생각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마리도 티라노사우루스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맛있다, 맛있어, 맛있구나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타페아라와는 비록 말이 통했지만 마음은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치, 그게 훨씬 그거부터 지금이 낫겠다. 어느 날 세 마리는 티라노사우루스 몰래 빨간 열매를 따라갔습니다. 맛있다가 생각했습니다. 많이 따서 우적우적을 기쁘게 해줘야지. 맛있어는 또 생각했습니다. 우적우적이 많이 먹어주면 좋겠어. 맛있구나는 생각했습니다. 우적우적이 맛있구나라고 말해주면 기쁠 것 같아. 세 마리는 나무 타기에 서툴렀지만 우적우적을 떠올리며 빨간 열매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우적우적, 얘네들한테 우적우적은 누굴까요? 티라노사우루스. 맞아요. 티라노사우루스 우적우적을 떠올리며 빨간 열매 맞아. 빨간 열매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꾸 미끄러져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변했지만 열심히 빨간 열매를 땄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얘는 나쁜 애인가 보다, 그치? 으하하, 우적우적 맛있겠다. 어디선가 알베르토사우루스가 나타났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매우 닮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세 마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응? 우적우적이랑 같은 말을 쓰고 있으니 친구일지도 몰라. 마시꾸나는 알베르토사우루스에게 빨간 열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자. 이건 배운 말이야, 그치? 티라노사우루스는 세 마리가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간 거지? 설마 타페아라가? 세 마리를 찾기 위해 티라노사우루스는 바위산과 바닷가, 숲속의 이곳저곳을 하염없이 헤맸습니다. 캬! 그때 빨간 열매 숲에서 알베르토사우루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소리난 쪽으로 허겁지겁 달렸습니다. 알베르토사우루스가 세 마리를 막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얘네 발만 나와있어요. 입 밖으로, 그치? 내 친구들 어서 놓아줘! 티라노사우루스는 무서운 얼굴로 소리치며 알베르토사우루스를 덥석 물었습니다. 캬! 알베르토사우루스의 비명과 함께 세 마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티라노, 왜 이러는 거야? 이 녀석이들이 먼저 다가와 사이좋게 지내자고 했단 말이야. 알베르토사우루스가 억울한 듯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이 빨간 열매 숲에는 네 그림자도 얼씬거리지 마라. 티라노사우루스는 경고하며 알베르토사우루스를 놓아주었습니다. 알베르토사우루스는 무서워서 손살같이 도망쳤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세 마리를 들어 품에 꼭 안았습니다. 내가 말을 가르치는 바람에 너희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어. 너희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멋지고 소중한 일인지 가르쳐 주었는데 말이야. 빨간 열매 숲에 눈이 푸슬푸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적우적과 사이좋게 맛있다는 이렇게 말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적우적 맛있다. 맛있어는 또 이렇게 말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구나는 자신의 빨간 열매를 티라노사우루스에게 건넸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세 마리가 끌어안고 있는 빨간 열매를 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 열매들을 하나씩 입속에 넣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고마워. 맛이 참 좋구나. 아니, 맛있다. 맛있어. 맛있구나. 이 말을 들은 맛있구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이 슈슈링니 슈. 그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마시꾸나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시꾸나의 말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새하얀 눈이 세 마리와 티라노사우루스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끝입니다. 근데 이번 거는 사실 이건 진짜 재밌고도 감동적인 몇 번째 책이지? 이거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책은 좀 재밌고 감동적인 것 같아. 응. 그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꼭 그림책을 사서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우린 자야 됩니다. 안녕.